그들은 숫자를 계산하고 이론을 탐구하고 X선으로 촬영하고 밀입자를 검사하고 잉크를 마시고 물컵에 젤을 털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두 점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은 에릭 캐스트너가 쓴 시인데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때 읽어보라는 사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학문이라든지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무가치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법망은 제일 잘 피해 다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일 지독하게 업신여기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힘없는 이들은 제일 아프게 때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젖줄인 강물을 제일 많이 더럽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시키는지 새삼 깨닫게 되지요. How can we keep on watching that fucking TV? We're so bored, we don't even care what we see. Takes our strength away. And never shows us the way. No. But I think I know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How can the banks of a river meet? Sitting on her bed, staring at her feet.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is a riv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wouldn't ask any more questions. There will be no more pretenders, yeah. You will love answered.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지금 공부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너무 김 빼는 소리 했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쓸데없이 많이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기죠. 많이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 뭐 다 아시겠죠? 그래야 아는 게 힘이 되죠. 자, 이태리의 임동준 씨가 세연 씨, 친구 세연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서베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콜린느 마리에노의 노래였어요. 하이텔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신 한민우 씨. 아니, 정말 제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실래요? 저를 정 아주머니라고 부르셨는데, 사실 저도 올해 안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주머니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나 그런 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느끼지를 못하고 여러분께 느끼는 것 같아요. 연애 감정을.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속에 있는 얘기도 가끔 하고요. 같이 좋아하는 영화 얘기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하니까 뭐 따로 사람을 만날 그런 정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책임지세요. 자, 한민우 씨라고 하셨죠? 한민우 씨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엘레펀트 맨의 테마입니다. 참 양유창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시험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만큼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나는 바다만큼 너를 향해 출렁이는 그리움임을 한편의 시로 엮어보내면 너는 너를 보듯이 나를 생각하고 나는 나를 보듯이 너를 생각하겠지 보고 싶은 친구야. 이렇게 하이텔의 정성욱 씨가 이혜인님 씨의 일부를 인용하시면서 친구 유영이에게 마음을 띄우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유미의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 되어 영원토록 유미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구로구 시흥사동의 박정아 씨, 또 마포구 아현이동의 박문숙 씨가 친구 윤희, 혜경, 진수, 은남이, 광희, 영재, 민숙, 그리고 은숙이와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비치스 중에서 Wind Beneath My Wings, Bette Midler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뮤즈 빌보드 앨범 차트에 오른 89년의 영화는 바로 이 비추였습니다. 앨범 차트의 2회에는 두 편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인 비추스는 얼마 전에 TV에 소개될 때는 해변의 두 여인으로, 그리고 비디오로는 두 여인으로 제목이 나왔었죠.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만난 두 소녀가 우정을 키워나가면서 서로의 삶에 일상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화였어요. 게리 마샬이 감독했고요. 바바라 허시와 벳 미들러가 그 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죠. 조르즈 딜로리가 음악을 맡았는데 앨범 차트 2위에 그 사운드트랙이 3주 동안 올랐습니다. 그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곡 중에는 그룹 드리퍼스의 히트곡이 있어요. Under the Boardwalk. 참 귀에 익은 곡이죠. 그리고 테마곡인 좀 전에 들으신 When Beneath My Wings는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앨범 재킷 커버에 등장한 피아노가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피아노인데 그 상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자, 89년에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래피티 브릿지라는 영화인데요. 프린스가 주연한 영화가 이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오르기는 두 번 있었죠. 84년 1위에 24주간이나 올랐던 Purple Rain이 있었고요. 86년에 3위에 오른 Under the Cherry Moon. 이 Graffiti Bridge 역시 Under the Cherry Moon에서 프린스가 보여준 감독과 주연의 역량을 마찬가지로 보여준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이 프린스 자신은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노래했지만 작품성은 뭐 그저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프린스의 음악을 선호하는 팬 여러분 덕분에 앨범은 차트 6위에까지 올랐죠. 자, 이 영화 그래피티 브리지 중에서 유일하게 싱글 차트에 오른 곡입니다. New Power Generation. Let down your funky weapon. Yeah, y'all, here we go. Pump the big noise in the night. Power, we stand. Modern up for caring. We didn't know what to get the rules. We only want to love another than tell me now who's the fool. We are you. 영화 그래피티 브리지 중에서 뉴 파워 제너레이션 프린스였습니다. 이제 90년으로 넘어가죠. 90년. 90년에는 세 편의 영화가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영화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귀여운 여인입니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프리티 워먼 앨범 차트 4위를 기록했네요. 이 영화는 밤거리 여인이 아주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부유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사랑으로 해피엔딩을 맞는 그런 글쎄요 이걸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힘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Pretty Woman은 1964년 로이 오비슨의 히트곡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지 하고 생각한 것은 게리 마샬 감독의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운드트랙이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음악을 맡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이략 그 톱 클래스의 영화 음악가로 뛰어올랐는데요. 뭐 이 사운드트랙 앨범을 보면요. 로이 오비슨의 테마곡 외에도 락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이 노래가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데이빗 보이와 나탈리 콜, 로버트 파머 그리고 고 웨스트 같은 인기 스타들의 노래가 영화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악 때문에라도 영화가 더욱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프리티 워먼 중에서 서울 송파구 오른동의 안의진 학생, 창덕여고에 다니신다고요. 그리고 956동에서 김나윤 씨, 하이텔의 정수영 씨, 강남구 논현동의 한혜련 씨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락셋의 노래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하이텔에서 가문성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권지연이도 아주 귀여워요 하면서 귀여운 여인의 이 It Must Have Been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락셋의 노래였어요. 미국 서부 역사에서 악명을 떨친 그 빌리 더 키드 아시죠? 이 빌리 더 키드는 21살이 될 때까지 21명을 죽였답니다. 와, 정말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참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의적 홍길동 얘기를 우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꼬마들은 이 빌리 더 키드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그를 그린 영화가 10편이 넘게 나왔는데요. 88년 작품 Young Guns도 바로 그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공을 거두자 이 90년에 속편이 나왔죠. Young Guns 2. 1편 크리스토퍼 케인 감독에서 2편에는 제프 머피로 음악도 1편에서 안소니 마리넬리에서 2편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알란 실버스트리로 대체됐는데요. 그것 외에 배역은 1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1편에서 죽은 찰리 쉰만 빠지고 그 찰리 쉰 대신에 형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또 키퍼 서덜랜드,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 이들이 그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편의 사운드트랙 앨범이 히트한 그 까닭은 그 본조비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 본조비의 주제가 Blaze of Glory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서부극의 주제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69년 네일을 향해서라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해의 앨범 차트 3위를 차지한 Young Guns 2 중에서 Bon Jovi의 노래입니다. Blaze of Glory. 하이텔의 이성호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 밤만 지나면 군에 입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인사로 항상 저보고 힘있게 살길 바란다고 인사해 주셨네요. 성호 씨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띄워드린 곡 잘 들으셨습니까? 90년에 빌보드 앨범 차트 3위에 오른 Young Guns 2 중에서 Blaze of Glory, 만서비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90년의 최대 히트곡 하면은 이 곡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과 영혼, The Ghost의 주제가로 삽입된 Unchained Melody. 뭐 별 이견 없으시죠? 아, 이 곡은 원래 얼로이 허쉬와 바바라 헤일이 주연한 1955년도 영화 Unchained의 주제가로 발표된 곡이에요. 동시에 듀크 웰링턴 악단의 가수였던 흑인 맹인 가수 알 히블러와 테스 백스터 악단의 그 레코드로도 그 크게 히트했었고요. 그 뒤에 1965년에 Righteous Br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부르죠. 백인 가수인데 소울을 부르는 이 Righteous Brothers가 다시 리바이벌 시켰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Righteous Brothers의 노래를 모리스 자르가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25년 만에 다시 히트하는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Unchained Melody는 싱글 차트로 4위까지 진출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Righteous Brothers의 노래가 65년도에도 4위를 차지했었고요. 25년이 지난 90년에도 똑같이 4위를 차지했는데요. 같은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같은 순위에 오른 것은 참 드문 일이죠. 자, 이 고스트 중에서 이 고스트는 앨범 차트로는 8위를 차지했는데요. 음악을 맡은 모리스 자르가 지휘한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연체인 멜로디 한번 들어보죠. 정말 이 부분을 들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혼이 하늘로 쫙 올라갈 때 그랬던 곡이었죠. 사랑과 영혼 중에서 Unchained Melody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하이틀의 이용재 씨가 오래전에 신청해 주셨네요. 자, 시를 쓰는 미용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자넷 잭슨이 그 미용사 저스티스로 나왔는데요. 한승엽 씨, 하이틀의 한승엽 씨 다시 만나서 아주 반가운 기념으로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포에틱 저스티스 중에서 자넷 잭슨의 노래입니다. Again. FM 영화음악입니다. 제주도 3.13 전경대 여러 장병들과 바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이동에서 김준현 씨가 주문까지 걸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히라비 히라비압. 예, 주문이 통했습니다. 영화 레인맨 중에서 Living Wallbrook on the Road였어요. 강남구 대치 이동의 윤준일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한스 짐머의 그 특유의 실력이 드러나는 곡이었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 북구 침산동의 박근우 씨가 하신 말씀이니까요. 정말 2시간 동안 배 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영화 투캅스를 보고 그렇게 많이 웃으셨다고요. 하이틀의 이지환 씨, 황지연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투캅스 중에서 최규성의 노래 파트너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Yeah!